창가에 앉으면 어느새 흘러내리는 눈물 하늘 바라보며 무심히 내뱉는 한숨 즐겁던 한때 그 시간 그의 눈 내가 본 그의 맘 그의 눈 조용히 빛나던 그의 눈 그 안에 웃음 짓던